네, 안녕하세요. 정통 기독교 팟캐스트 정기팟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조직신학과 종교철학을 공부하고 있는 T1입니다. 저는 신약을 전공하고 있는 N1입니다. 네. 저희 둘이 함께 모여서 정통 신학은 무엇인가? 정통 교회는 무엇인가? 기독교는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가장 사파 같은 저희들이. 감히. 네. 이게 음악을 갑자기 끊기가 좀 그러네요. 네. 저희 청취자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시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끌게요. 네. 네. 아, 너무 터무니없이 꺼지네요, 음악이. 네. 네. 뭐,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예, 예. 네. 어떻게 지냈어요? 좀 공부를 하려고 네. 시도를 했죠. 네. 제가 월, 화, 수, 목 이렇게 오후에 일하는데 네. 공부를 위해서 하루를 뺐어요, 목요일을. 그래서 목요일은 공부에 올인하자. 네. 하루 종일 놀았어요. 월, 화, 수를 너무 열심히 네.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아,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목요일에는 공부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경험했으니까. 네. 네. 근데 하루를 이렇게 일을 빼고 네. 집에서 이렇게 빈둥빈둥 거리면서 노니까 너무 행복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사실은 일하기도 싫고 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 네.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아, 네. 정말. 아니 한국에서 살다 보면 네. 쉬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네. 그리고 그렇죠. 정신없죠. 이 사회가 쉬도록 두질 않죠. 사람들을. 네. 예. 네. 공부도 했어요. 회개하고 밤에 다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한 2시간 정도 했거든요. 네. 아, 공부가 재밌더라고. 결국에는 공부야. 네. 공부가 재밌어요. 천생 학자로 태어나신 그건 아닌데 에너님. 근데 이 공부하면 이게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 팟캐스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네. 또 봤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근데 이게 또 제가 이 헬레니즘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이제 헬레니즘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또 제가 막 너무 많이 또 가더라고요. 그 이 고대 국가들까지 가서 수메르까지요, 수메르. 아, 예, 네. 타고 올라가다 그렇죠. 보니까. 네. 수메르, 그 아카드. 네. 아카드 왕국까지, 네, 아카드 네. 제국까지 갔다가 아카드가 네. 누구를 멸망시키고 아카드가 됐는가 보다 보니까 수메르. 네. 근데 수메르는 약간 국뽕이랑 연결돼 있더라고요. 예, 예. 잘 몰라요. 환단고기에서 아. 환단고기에서 네네. 그 국뽕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환단고기에서 네. 이제 12 한국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수메르였어요. 수밀이 국이다. 수밀이. 아, 수밀이. 네, 근데 네. 그건 되게 사실은 굉장히 견강부회적인 그런 해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리도 있어요. 일리는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 근거는 그 서양 학자들도 똑같이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메르 제국에. 네. 수메르 제국은 인류 첫 번째 제국이라고 생각해요. 네. 인류의 그리고 중앙 집권 체계를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12개의 그런 또 다른 작은 나라들로 또 나뉘어요. 수메르 제국이 그냥 그리고 각 국가마다 섬기는 또 신들이 다르고. 네. 근데 이제 좀 약간 좀 그렇죠. 그 봉건제 비슷하게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수메르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 말이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다. 머리가 검은 사람들이고 그럼 또, 다른 의미가 없다면 정말 머리가 네. 까만 그렇죠. 사람들일 수 있겠네요.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네. 쓰는 언어가 네. 교착어로서 랭귀지 아이솔레이시라고 불러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예, 아이솔레이트 되어 있는. 예, 그러니까 이제 네. 거의 그 지역은 근동 고대 근동은 네. 샘저거를 씁니다. 샘머를 샘머를 쓰죠. 네.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나 뭐 이런 걸 쓰는 거예요. 네. 아랍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랍어. 네. 아랍. 네. 그러니까 이제 다 히브리어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라는 거는 샘머는 이 모든 동사가 세 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졌어요. 네. 세 개의 그렇죠. 자음으로 그리고 네. 세 개의 자음이 어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세 개의 자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바워를 바꿔가면서. 수많은 변형들이 그렇죠,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리가 아파지는 네, 그래서, 부분이죠. 예. 네. 근데 이제 수메르어는 네. 그 동네 사람들이 쓰는 그 주변 국가들이 다 쓰고 있는 세머랑은 전혀 다른 교차어를 쓰는 거야. 교차어는 어미를 바꾸면 말이 바뀌는 거야. 우리 한국말이 교차어입니다. 네. 일본어도 교차어고. 네. 그러면 이제 좀 아시아계 사람들이었다. 혹은 뭐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언어로 따지자면. 그리고 네. 우리나라 말이랑 그 수메르어 말이랑 굉장히 네. 비슷한 것들이 많이 발견이 돼요. 예, 단어나 예,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우물을 네. 우문이라고 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아, 뭐 이런 굉장히 많이 비슷하죠. 아, 그 너무 가셨네요. 연구를 하시다가. 아니, 근데 국뽕까지 가셔 가지고. 예, 국뽕까지 갔는데 네. 저는 국뽕은 너무 이렇게 네. 우리 민족 어떤 우월주의 쪽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근데 이제 팩트는 팩트니까 네, 그냥 팩트는 이렇다. 네, 네.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이제 수메르인이 네. 멸망이 되는 거죠. 네. 아카드 사람들한테. 아 근데 이제 그 근데 잠깐만요. 네. 저희 그냥 본론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여기까지 그냥 제가 네. 공부하다 보니까. 오케이. 그건 좀 이따가 그러면 네네네. 또 이어서 좀 얘기하고. 네. 저희 이제 근황 토크하다가 요즘 갑자기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 저희 축구만 그 첫 번째 것만 보고 네. 피지전만 보고 국뽕 그다음에 못 봤어요. 네. 모든 국뽕이 허용되는 날이잖아요. 아 그렇죠. 허용되는 네. 그런 기간 네. 올림픽 민족주의의 축제.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그 과거에는 이제 나라와 나라가 네. 서로 이제 전쟁을 네. 실제적으로 했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스포츠로 대체가 되면서 좋은 일이에요. 네, 대리전을 치르는 듯한 네. 그런 느낌마저 들잖아요. 네. 이번 아무튼 근데 저는 올림픽 보면서 늘 올림픽을 보면은 이 스타들이 생겨요. 그 올림픽의 스타들이. 그렇죠. 네. 근데 뭐 김연아도 이제 그런 스타 중에 하나였고. 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그 미국 한 체조 선수. 흑인 그 맞아요. 여자 체조 선수가 엄청난 분이 등장했죠. 예. 어린아이인데 그렇죠. 예. 또 이제 흑인이라는 점이 또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사실 체조가 이렇게 쉽게 접하기 쉬운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나 미국 이 공립 학교의 그 교육을 봤을 때는 사실 이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예. 그 이제 과외로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예. 근데 아무튼 그 어떤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봤는데 2000년도 초반에 네. 그 미국의 그 체조 금메달리스트들이 다 백인 여자였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게 흑인으로 두 번째 지금 바뀐 거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이제 인종적인 차별이 이 경제적인 차별로 이어지고 또 이 경제적인 차별이 교육 수준으로 또 이어지는 거죠. 네. 교육 수준의 차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차별이 계속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현대판 신분제라고나 해야 될까요? 네. 예,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제 스타들이 이제 한두 명씩 나오면 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게 해주잖아요. 네. 예. 근데 또 이게 너무 스포츠 스타라는 것만 예, 우리가 보게 되면은 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예. 어떤 오류? 그러니까 그 흑인 동네 흑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네. 이 경제적인 여유 수준이 낮은 또 교육 수준이 낮은 또 범죄율이 높은 그런 동네에 가면 애들이 그런 걸 꿈꾸잖아요. 네. 자기 아버지나 자기 삼촌처럼 혹은 동네 형처럼 나중에 나는 마약 딜러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자라나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10대 초반에 네. 그 이제 운반책 역할을 네. 이제 하면서 그 조직에 이제 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예, 아니 정말이에요. 지금 와이어 지금 보시는 그렇죠. 와이어도 그렇고 네. 또 제가 네. 만났던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실제 상황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와중에 애들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할 수 있는 게 스포츠 스타들인 거예요. 그렇죠. NBA NBA 네. 그 이제 흑인 선수들이나 아, 맞아. 뭐 야구 선수라든지 예, 이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냥 꿈을 꾸는 거죠.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달하긴 정말 힘들잖아요. 이게 선천적으로 타고나지 않으면 네.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스포츠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스포츠 스타들을 우상화 시키는 게 뭐 어떻게 보면 음모론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예. 뭐 아무튼 예, 또 축구 많이 갔네요. 그러네요. 축구. 축구 우리가 저기 어디를 이겼죠? 피지를 이겼죠. 피지를 8-0으로 그때 그 주신 그 생중계 피드로 네. 제가 봤는데 재밌게 보셨어요? 이 8골이 터지니까 네.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요. 네. 네. 근데 독일은 또 피지를 10-0으로 이겼나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스페인이 5-1인가로 이겼죠. 피지를. 맞아요, 맞아요. 네. 완전 동네 북인데 피지는. 네. 그렇죠. 뭐 아무튼 네. 그래도 골이 많이 터지니까. 그리고 저희가 있긴 하더라고요. 네, 멕시코를 1-0으로 이겼잖아요. 그렇죠. 네. 네. 멕시코가 지난 올림픽 우승팀인데. 아 그랬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못 보고 하이라이트만 봤어요. 디펜딩 네. 챔피언을. 아 그렇구나. 그렇게 이제 후반에 한 골 넣고. 네. 그다음에 그 후반에 이제 이 후반은 침대 축구를 했다는 그런 또 그게 뭐예요? 침대 축구요? 네. 태클 들어오면 그냥 들어눕는 거죠. 아. 시간 끌려고. 네, 근데 아, 그걸 또 그렇게 부르는구나. 네, 그거 사실은 이 국뽕에 취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다 팔이 다 안으로 굽고 하는 건데. 그렇죠. 좀 우리나라 좀 편 들어줘도 네. 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않으니까. 2002년도 그 월드컵 때가 네. 최고이지 않았나요? 그렇죠. 온 나라가 아주 온 그냥, 나라가 국뽕이야. 네, 국뽕이 아주 그냥 쩔어가지고 그래서 네. 정말 행복했어요. 좋았고 네. 재밌었어요. 그렇죠. 네. 아무튼 예, 또 이렇게 올림픽을 대하면서 예, 올림픽 또 한번 생각을 또 해보게 되네요. 그 네. 더위를 그나마 이렇게 좀 식혀주는 네. 그런 이벤트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 올림픽을 이제 그러니까 마던 올림픽을 네. 이제 창시한 사람이 이제 네. 그 쿠베르탱 이라는 분이잖아요. 그래요. 네. 네. 근데 아무튼 목적은 이제 세계 평화예요. 좋네요. 네, 세계 평화와 이제 전쟁하지 말고 네. 네, 우리 같이 모여서 운동하자. 맞아, 맞아. 네. 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즘에도 계속 테러가 일어나고 있어요. 네. 네 얼마 전에 그러니까 또 그 동남아시아 쪽에 네. 또 병원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뭐 70명이 넘게 또 죽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아휴 딱한 일이에요. 이런 이제 테러가 네, 횡행하는 시대에 네. 그래도 이렇게 각 나라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도 이렇게 운동하면서 또 같이 기뻐하고. 네. 같이 슬퍼하고 네. 네, 그렇게 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같이 놀다 보면 다 풀리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같이 축구하다 보면 다 풀리고 근데 또 우리나라가 펜싱, 뭐 사격, 양궁, 양궁 네. 이런 거 다 휩쓸잖아요. 그렇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그렇죠. 옛날 주몽 때부터 활 쏘는 거 하는 참. 잘하고 전투민족 네, 전투 고구려 활 유명하다고 네, 전투민족이 그렇죠? 전투민족에 네. 그 이런 말이 있더라고 어떤 댓글에서 봤는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양궁을 잘할까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댓글 학교 수석 졸업하신 분이 네. 하느님이 보우하사 보우가 네 보우하사 우리나라만 쎄 네. 너무 센스가 아주 재치가 장난이네요 네. 하느님이 네. 보우하사 네 우리나라만 쎄. 네, 보호가 영어죠. 그렇죠. 활. 네. 네. 아무튼 예. 근데 이제 또 이럴 때 보면은 네. 또 각 나라마다 이게 강한 종목이 있는 반면에 네. 또 이렇게 약한 종목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다 잘하기는 힘든 거니까. 네. 뭐 미국이나 저기 중국은 다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긴 하는데 그런 이제 약체 종목들 이제 선수들이 얼마나 힘들게 운동하고 자신의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런 것들도 또 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요. 네. 네. 옛날에 글을 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으로 하는 건 다 잘한대요. 아 그래요? 예, 손으로 하는 거. 근데 발로 하는 건 좀 힘들다, 어렵다. 아, 예. 그 뭐 종의 예. 특성이 있나요? 그 우리 그 손에 이렇게 여기에 힘줄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는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그 손목에 있는. 그게 뭐 이제 젓가락질을 해서 그렇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그런 거. 이규태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이규태라는 뭐 하시는 분인데? 그 신문에 사설 쓰시는 옛날에 그런 분이셨는데. 네. 우리나라 어느 신문에 쓰는지가 중요한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뭐 조선일보인가? 제2일보 이런 데 쓰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이규태란 네.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네. 그분 글이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어. 국뽕 최고. 국뽕. 네. 아무튼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 제가 어렸을 때 그립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넘어가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제 댓글 살펴보니까 네. 살짝 맛만 보여주고. 그러니까요. 제가 예.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넘어가서, 기막힌 센스다. 예, 이렇게 이제 얘기를. 죄송할 따름이죠. 해주셨고. 이제 오늘 이제 또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제목은 막 거창하게 헬레니즘 딱 해놨는데, 들어보니까 딴 얘기만 하고 그냥 끝나니까 얼마나 네. 또 화가 나셨을까. 아, 그렇죠. 네. 지난주에는 그, 저기, 이목사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많이 했었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일이 때마침 터져주니까 우리가 할 얘기 생기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네. 근데 아무튼 뭐 그 이야기를 이제 좀 엿장수님께서 네.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들 네. 이제 찾아보니까 셰퍼드다. 아 목자다. 네 목자다. 그러니까 이제 권위를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로 가야 되지 않겠냐. 네. 그리고 네. 목자의 카리스마와 통치자의 카리스마를 제가 혼동했다. 아, 예, 그렇죠. 예, 그게 딱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 너무 좋은 개념 정리인 것 같아요. 예, 뭐, 저희가 이제 네. 지난주에 이야기하기를, 뭐, 지난주뿐만 아니고 우리가 네. 계속 이야기하는 게, 네. 교회가 하나의 엠파이어가 네. 되는 거죠. 네. 예, 교회가 하나의 지배 구조화가 되면서, 네. 이제 목사가 엠페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황제로 등극하고, 네. 네. 그 안에서 이제, 이제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예, 한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본인이 이제 반인 반신에 이제 반열에 오르고 네. 예, 자기 아들 뭐 딸한테 이제 물려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엠파이어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제국을 예. 건설을 하는 거죠. 그 예. 그런 통치자로서 이렇게 신처럼 군림하는 네. 나쁜 신이죠. 굉장히 그렇죠. 포악한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열광을 하는. 거기에다 돈을 갖다 바치고. 그렇죠. 마치 연예인들에게 열광하는 거랑 사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 여장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목회자의, 목자의 권, 이런 카리스마. 네. 이게 과연 뭘까. 이 섬기는 거라고 딱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죠. 섬기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 이게 어머니의 카리스마예요. 그렇죠. 그런 거죠. 네. 희생. 어머니는 생선 머리가 맛있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네. 실제로 맛있기도 한데. 근데 그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자신의 네. 생명을 내려놓는. 그렇죠. 그게 거기에서 어떤 우리는 그 감동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어떤 감동. 그러니까 그 눈물이 나오는 거고. 이 예수의 리더십은 네. 이제 섬김의 리더십이다. 종의 리더십이다. 네, 네, 네. 우리가 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한국 목사님들 그런 분들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도 약간 그런 카리스마를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만약에 카리스마를 우리가 추구한다면 네.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렇죠. 정말 그런 나를 감추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다른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카리스마를 찾기를 추구하면 멋진 목자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너희들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너희 가장 작은 섬기는 자가 되야 된다. 그렇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큰 목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엿장수님께서 그 본인의 이제 에피소드를 하나 공개를 해주시면서 네, 우리 홍정수 네, 그 변선환 교수님과 네. 이제 홍정수 교수님의 얽힌 이야기를 네. 하나 해주셨어요. 참 재밌네요. 예. 그래서 우리 저기 홍정수 교수님은 우리 애너님이 좀 아시죠? 제가 한 두 차례 정도 식사 같이 한 적 있어요. 네. 그리고 몇 번 뵀는데 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를 또 다니셔가지고 몇 번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했는데 진짜 너무 처음 이제 직접 만나 뵈면은 정말 그렇게 러블리하실 수 없습니다. 네, 네. 예, 너무 재밌으시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세요. 사실 이제 변선환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홍정수 교수님도 그렇고 신학이 네. 너무 리버럴하다는 네. 쪽으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으셨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이단이다 네. 이런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예, 어려움도 많이 당하셨었고 뭐 사실 지금도 어려움을 네. 당하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너무 사실은 그 배신을 두 번을 당하신 거예요. 처음은 하나님한테 배신을 당하시고 그거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인간들한테 배신을 당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사실 이런 거는 되게 사적인 얘기라서 여기서 하기가 힘든 얘기지만 그래도 네. 다 아는 얘기예요. 왜냐면 배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 배째는 하나님이 아니죠. 배짜는 하나님. 네. 네. 죄송합니다. 배짜는 그 여인네들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네, 네, 네. 네. 그 사람들의 빗대서 이제 하나님을 네. 표현한 거예요. 대표 저작이신데. 네. 그게 홍정수 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네. 저도 한 권 갖고 있고. 저 좀 빌려주세요. 네. 한국 신학 교육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고 대안까지 정확하게 내놓으신 책이고 배 짓는 하나님인가? 배 짜는 하나님, 배 짜는 하나님일 거예요. 그 들을 때마다 네. 배 짜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 어렸을 때 어머님이 편찮으셨는데 네. 그걸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열심히 기도했다는 게 살려달라고. 근데 이제 결국 하나님 외면하신 거죠. 네. 네. 돌아가셨군요. 네. 네. 방언 체험도 하시고 막 성형 체험 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막 매달려서 기도를 했는데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상처를 받은 거죠. 큰 배신감을 느낀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의 기독교가 이런 약속들을 하잖아요. 네. 그 약속들이 지켜지지가 않으니까. 네, 그게 이제 잘못된 그렇죠. 도그마 때문이죠. 그렇죠. 잘못된 교리 그 때문이고. 전통적인 기독교에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상처를 받으신 거고, 정확한 제가 상황은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고. 그래서 네. 하나님께 배신을 당했다. 예, 네, 근데. 첫 번째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굉장히 시니컬 하세요. 네. 말씀을 들어보면은, 네. 제가 들어본 시니컬 중에 최고예요. 네. 그 시원해지고 싶으시다. 정말. 그러면 한번 들어보시라. 네. 이게 좀 네. 간담이 서늘해지고 싶으시면 들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러나 여전히 그 말씀에 따뜻함이 묻어납니다. 진실함과 네. 순수함이 네. 정말 있어요. 그리고, 네. 또,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감신대에서 네. 배신을 당한 거죠. 동료들한테. 그렇군요. 네. 그래서, 네. 결국에는 학교에서 쫓겨나시게 된 거고 네. 미국으로 오시게 된 거라서 그렇구나. 사람에게 배신도 당한 거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예수 르네상스 운동을 계속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정말로 이 인류 전체의 어떤 미래에 네. 대한 어떤 우려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대안을 계속해서 기독교 안에서 대안을 네. 이렇게 발굴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시려고 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네, 네. 뭐 언제 한번 얘기 나눠볼 기회가 있으면 우리 홍정수 박사, 우리 홍정수 네. 목사님은 교수님, 박사님 네. 여기에도 본인께서 직접 오셔서 팟캐스트에 네. 참여하시겠다라는 의사를 저한테 밝히셨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한번 네. 그러나 인터뷰를 네. 한번 그러나 저희가 LA에 가는 게 그게 네. 도울이죠. 네. 근데 LA의 이 모든 기자재를 갖고 네. 가기 힘드니까 너무 힘들죠. 예. 네. 그런데 그래도 가서 네. 하는 게 도리니까 네. 제가 차마 일 오시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가죠. LA에. 네. 토요일에 한번 가서 식사 같이 하고 인터뷰 따 가지고 오면 되니까 그냥. 네. 네. 그래도 괜찮겠네요. 네. 네. 네. 그 이제 아까 이제 이단 소리도 듣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리버럴한 신학을 가졌다. 예. 너무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가졌다. 예, 예. 이렇게 이제 한국에서 많이 비판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자유주의적인 신학이 마치 이제 하나님을 반대하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한국에서 여겨지는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거는 사실 종언을 고했거든요. 예. 예, 그 이미, 말씀 예전에 한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신학의 역사를 쭉 돌아서 보면은 그 이제 바르트가 나온 이후로 이제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사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은 종언을 고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이후에는 이제 좀 말이 되는 신학을 해보자 라는 것이었죠. 예. 그래서 이제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게 이제 그러니까 니오클래시컬한 디얼러지를 한 거잖아요. 네. 니오클래식을 한국말로 하면 신정통주의. 신정통주의. 네. 신정통주의 신학을 네. 이제 시작을 하면서 사실상 이제 교회를 위한 자유주의 신학을 한 거죠. 신학은 종언을 고한 것이고 그 이후에 칼바르트의 신학이 주류 신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교회를 위한 신학.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한 게 된 거고. 교회를 위한 신학이면서도 말이 되는 신학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중세 때처럼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이 한때 번성했던 게 이제 중세 신학에 반대해서 예, 또 현대 과학이 발전하고 예, 그러면서 이게 중세의 신학이 말이 안 되니까 예, 그거를 말이 되게 해보자라는 게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의 움직임이었다면 그걸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신앙과 교회가 또 신학이 실패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바르트 이후에 그 신정통주의 신학이 다시 이제 부흥을 꿈꾼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포스트 모던 신학. 네. 예, 포스트 모던 한국말 그냥 포스트 모던이죠? 네. 포스트 모던. 아, 지금 계속 이제 생각을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후기 구조 신학. 네. 이런 게 이제 요즘의 신학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누군가를 비난을 한다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일이고 신학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이 하는 얘기다라고 네.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르트가 자유주의자다. 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시고 그냥 건너서 이제 살짝만 들으신 다음에 그러니까 성경 이외의 얘기를 하면 무조건 다 자유주의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비난을 하는 거죠. 근데 뭔지는 모르고 비난을 하는 거죠. 예. 마치 이제 예. 저기 서울 시청 앞에 가 가지고 예. 예. 박원순 2년 나와. 이렇게 2년 나와. 소리를 지르는 아, 그 이제 어버이들 아, 공격하는 네. 대상의 성별도 제대로 파악하지 그렇죠. 못한 거죠. 네. 그런 이제 어버이들처럼 네. 그렇게 덮어놓고 이제 아. 네. 저기 있으니까 가서 쫘라 이러는 네. 이제 다 몰려가가지고 아. 박원순 내 2년 나와 내 2년 나와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네. 이름이 너무 예쁘죠. 예 아. 네. 아무튼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네. 이제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신학자들에게 네. 우리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라도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나 네.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엿장수님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친구 목사와 당장 사과해 그랬잖아요. 좋은 말할 때 회개해라. 이렇게 이제 아. 말씀하실 수 있는 게 너무 참 아, 예, 예. 멋지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나누고 싶은 글이 하나 있어서 네. 이제 여기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뭐 이거는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읽어봤습니다. 글을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이분이. 어, 예, 예. 예. 신정남? 신성남? 신성남? 예. 집사님? 집사. 근데, 예. 뭐,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내용인데. 쓰시는 아, 글도 그렇죠. 계속.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들이죠. 네. 예. 어, 그래서 한번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네. 이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이야기 가기 전에 예. 댓글로 많이 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예. 좋죠. 어, 오늘 이야기 이제 헬레니즘. 헬레니즘. 드디어 가는 건가요, 아, 헬레니즘? 네, 가죠, 가죠. 네. 네, 헬레니즘 네. 갑니다. 근데 너무 이게 방대한 사실 내용이에요, 헬레니즘이.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어, 미시적으로, 거시적으로 가기보다는 좀 네. 미시적으로 한번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재밌지 않을까? 재밌죠. 네. 네. 그래서 사실 헬레니즘은 역사적인 현상을 규정하는 네. 그런 말이죠. 네. 이 알렉산더 이후로 급격하게 이렇게 알렉산더 제국을 통해서 네. 어, 이렇게 헬레니즘 문명이 퍼지게 된 현상. 네. 그렇죠.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고 하면은 어, 뭐 그리스화? 네, 그렇죠. 그리스화 예, 운동.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헬레니스틱이란 그 말 자체를 역사적인 어, 그런 용어로 만들어낸 네. 얘기입니다. 그 역사적인 현상을 이렇게 어, 그냥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 네. 어, 만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헬레니스틱이란 말, 네. 헬레니즘이라는 말이 어떤 그리스의 모든 뭐 문화, 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어, 아울러서 규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말이 아니고 네. 이 알렉산더를 통해서 비롯된 그런 어, 급격한 그런 헬레니즘의 전파, 네. 예, 그 그리스 문화의 전파를 전파되는 그 현상을 이렇게 칭하기 위해서 만든 역사적 현상을 규명하기 위한 말이다. 그렇죠. 예, 그러나 이제 저는 그렇다면 이 그리스 문화, 네. 그리스의 정신은 무엇인가? 네. 다시 말해서 어, 페르시아를 그렇게 쉽게 정복하게 만든 알렉산더의 그 무용은 네. 어디서 나온 것인가?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조로아스터교 그렇죠. 이야기를 조로아스터교의 신은 관대하고 네. 그렇지만 그 관대한 신앙을 가졌던 에, 다리우스 왕 네. 에, 그 왕을 알렉산더가 한 방에 보냈다 뭐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알렉산더를 그렇게 에, 만든 그런 헬레니즘 네. 정신의 그런 핵심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런 말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해요. 디도서 우리가 정통 기독교니까 좀 성경 네, 네. 성경을 좀 보는 것도 아, 그럼요. 네. 디도서 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네.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참되다. 네. 네. 이 그레데인이 이게 크레테 크레타섬. 크레타섬이죠. 네, 맞아요. 네, 네. 크레타섬에 사는 사람들 네. 중에서 어떤 선지자, 크레타인,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거죠. 네. 근데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네. 에피메니데스. BC 기원전 630년에서 500년 그 근경에 살았던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에피메니데스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라. 근데 자기도 그레데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갑자기 그 네. 논리 공부할 때 그 생각이 예. 나네요. 그때 딱 나오는 네. 예지잖아요. 네. 예. 어쨌든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레데인들을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도대체 네. 왜? 제우스의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레데인들이. 그렇죠. 그레데인들이. 네. 제우스의 무덤. 근데 네. 그 말 자체가 또 웃기잖아요. 제우스는 신인데. 그렇죠. 신인데 죽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말이 퍼졌을 때는 이미 제우스는 신들 중에 신이 돼가지고 항상 예배를 받고 추앙을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사람들한테 제우스의 무덤이 우리에게 있다 하면 그거 신성 모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마라. 사람들이 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있었으면 어떡해요? 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유헤메루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유헤메루스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 신들의 이야기는 역사적 인물들의 삶들에 관한 이야기다. 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그렇죠. 그 이게, 여러 사람, 그 영웅들의 이야기의 짬뽕이다. 실제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네. 이제 신화화가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조차도. 왜냐면 그게 이제 이 유에메우스는 아, 그레데 사람들의 거짓말을 뭐 믿어본 거죠. 네. 아, 실제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아. 예. 그러니까 제우스라는 사람이 그렇죠. 제우스라는 네. 사람이 그레데 섬에서 살다가 죽은 거예요. 어. 근데 그 사람의 이야기가 신화화 돼서 네. 어, 제우스라는 신이 이제 탄생이 된 거라는 아.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make sense 한 게 네. 우리 저기 여기 남미 분들 네네네. 보면은 이름이 예수인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어 저기 내 친척 예수가 저기 죽어서 무덤이 저기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뭐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네. 이걸 유해메리즘이라고 해요. 유해메리즘. 네.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유해메리즘. 네. 한번 믿어보는 건가요? 그렇죠. 아니 이게 유해메리즘이 뭐냐면 네. 신화를 실제 역사적 인물들을 바탕으로 이제 신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해석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그 우리가 신화는 굉장히 헛먹능한 얘기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가 탈신화화 해버리면 거기에 뼈대가 남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가 그 제우스 신화를 우리가 보잖아요. 네. 상당히 그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사람처럼 그려져 그렇죠. 있잖아요. 그 예를 네. 들면 이제 제우스의 아버지가 크로노스잖아요. 네. 근데 크로노스는 이제 거인인데 크로노스의 와이프가 레아예요. 네. 레아도 타이탄족이고 거인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크로노스랑 레아가 이제 살고 있는데 크로노스는 우라노스가 또 아버지예요. 네. 그래서 우라노스가 아버지고 크로노스가 아들이고 또 제우스가 손자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라는 말은 하늘이란 얘기예요. 하늘. 네. 천. 그래서 공간을 의미하죠. 공간. 네. 그리고 그 공간에서 크로노스는 이제 시간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공간에서 시간이 나온 거예요. 예. 이 굉장히 사실 철학적인 사실은 이름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서도 우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주. 네. 우주가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의 집이라는 뜻이래요. 시간과 공간의 집. 네. 그래서 그거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를 낳는데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죽이죠. 네. 예. 네. 그래서 성기를 잘라내요. 그리고 바다에 빠칩니다. 네. 끔찍하네요. 네. 네. 그래서 그 바다에 빠진 우라노스의 성기가 아프로디테가 되는 거예요. 네. 예, 제일 예쁜 여자가 되죠. 네, 네, 네. 아프로디테. 역설적이네. 비너스. 네. 비너스가 예, 우라노스의 성기가 비너스가 된 거야. 아. 그리스 신화가 참 이렇게 19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우라노스가 크로노스를 낳는데 크로노스가 우라노스를 그렇게 보내버리죠. 네. 그리고 이제 우라노스가 크로노스한테 저주를 내리죠. 네 아들이 너 또 죽여버릴 거야. 네 아들, 네가 낳은 자식 중에서. 그래서 이제 그런 저주를 듣고 그런 예언을 듣고 이제 크로노스가 겁이 나서 자기가 자식을 낳는 족족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포세이돈도 나서 먹고, 뭐 그 하데스도 나서 먹고, 또 제우스 누나들도 나서 먹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우스를 낳아요. 근데 네. 레아가 이 와이프가 제우스를 빼돌린 거죠. 네. 예, 그래서 제우스가 나중에 장성해서 어디서 이제 동굴 같은 데 자라요. 네. 장성해가지고 이제 이제 레아가 그 자기 남편한테 크로노스한테 뭘 먹여요. 네. 그래서 크로노스가 자기가 먹었던 자식들을 다 토해냅니다. 아, 소화가 안 됐군요. 그렇죠. 다 토해내가지고 네. 그 토해낸 소화 불량에 그렇죠. 걸리셔가지고 제우스는 제우스의 그 형들, 네. 누나들, 네. 이제 크로노스가 다 토해낸 그런 자신의 형 누나들이랑 연합군을 형성합니다. 네. 네, 연합군을 형성해서 형제들과 연대를 해서 폭군 크로노스 그리고 크로노스와 함께한 그 거인들. 네. 그 거인들과 10년 동안 전쟁을 해요. 10년이라는 이게 기간까지 딱 있잖아요. 네. 얼마나 네. 구체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형제들과 연합해서 전쟁을 계속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사람들처럼. 네. 이게 사실 역사적인 사실처럼 막 느껴지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실 그 신화라는 하나의 그 이야기 방법을 네네. 차용해서 네네네. 이제 모든 걸 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썼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재미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제가 좀 철학적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게 뭐냐면 이 삶이란 게 무엇이냐. 네. 네. 삶이라는 거. 우리 인생 살아가는 게 뭐냐. 이게 뭐냐면 네. 어떻게 나와 내 이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설정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의 삶의 양상이 바뀌거든요. 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계가 나한테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환경이다. 네. 계속 나를 죽이려는 환경이에요. 네. 내가 태어나자마자 막 나를 죽이려는 환경에 내가 처해 있으면 굉장히 나도 호전적으로 이 나의 환경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제우스가 사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와 맞서서 아버지를 죽이는 방법밖에 이제 없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래서 존재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제우스 이야기를 왜 하냐? 알렉산더 이야기랑 조금 이제 일맥상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알렉산더도 그런 환경에서 자란 거죠. 네. 예, 그런 네.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예, 아버지를 죽였다라고는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네. 예. 아무튼 이런 신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영향을 받았다면 이런 것들이 어떤 알렉산더의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번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 뭐냐면 네. 서양과 동양의 차이. 뭐 존재 자체가 미안하다 이런 거요? 아니죠. 서양과 네. 이 동양에서 네. 굉장히 어떤 신화의 모티프가 되는 극명한 차이를 이루는 게 있는 게 살부 모티프와 그리고 효녀 모티프입니다. 네. 예. 동양은 효녀죠. 그렇죠. 심청. 네. 심청이. 그래서 자신을 죽여서 아버지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것이 자기가 이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는 방식이에요. 네. 동양에서. 네. 예, 굉장히 사실은 좋은 거죠.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개인의 어떤 삶이나 희생. 이런 것이 네. 이제 좀 그걸 포기하는 거죠. 희생하는 거죠. 그렇죠. 희생하는 네. 거죠. 국가를 예. 위해서 희생해라. 그렇죠. 예, 이게 말이 되는 예. 거죠. 예. 예. 이제 그럼으로써 어떤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네. 공동체 내에서. 네. 그러니까 자신을 죽임으로써 역설적으로 존재하고자 하는 네. 예, 그런 존재 방식인 거죠. 예. 근데 이제 이 제우스로부터 시작된 그리스 신화에서는 계속해서 살부 모티프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해요. 그렇죠. 예. 뭐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오이디푸스 예.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가 존재하기 위해서 네.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죽여야만 하는 예. 그리고 마음껏 아버지를 죽입니다. 적극적으로. 네. 예.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죽이고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인생은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계속 존재해 나가기 위해서 내 외부의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관한 문제인데 이 헬레니즘 안에서는 내가 존재하기 나를 긍정하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예요. 예, 나에 대한 긍정 네. 나를 긍정하기 위해서 외부의 세력들을 이렇게 없애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 역사를 봐도 뭐 그런 뭐 죽고 죽이는 역사는 이제 계속이 되지만, 네. 근데 이제 신화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스스로에 대한 긍정이 굉장히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긍정함을 통해서 예, 이제 죽여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여기서 제가 뚱뚱맞게 하나의 어떤 주제를 던져 본다면 영생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네. 영생이 굉장히 기독교 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서의 영생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리스, 그러니까 네. 기독교에서의 영생. 기독교에서의. 네. 그러니까 네. 영생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그 헤브라이즘에서는 없어요. 그렇죠. 네. 네. 헤브라이즘에서는 사실 이제 천국과 지옥의 개념도 굉장히 그렇죠. 그 희미하죠. 그렇죠. 네. 구약에는 사실 영생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죽으면 누가 당신을 찬양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은 헤브라이즘의 절정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유일신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고, 예.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잖아요. 네. 예. 근데 그 헤브라이즘의 절정에 있던 사람, 시편을 많이 지은 그런 사람이 이 영생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죽음 끝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조상들 곁으로 잠든다. 그렇죠. 아, 조상들 곁으로 잠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생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헤브라이즘에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일리아드 오디세에서는 그게 사실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적인 개념에서 그렇죠. 있다. 소크라테스가 죽으면서 아킬레스한테 물어볼 게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좋아했던 영웅, 가장 좋아했던 영웅이 또 아킬레스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아킬레스나 이런 이 수많은 고대의 그 영웅들에게 물어볼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적인 여행, 그것을 계속해서 이 사회에도 연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소크라테스는 갖고 있었던 거죠. 네. 예.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내세관이 있었고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네. 영혼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플라톤의 이원론, 그렇죠. 그게서 영혼은 영원 불멸하다 이거잖아요. 네, 네. 결국엔 내세관을 이렇게 정립하는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이론인 거죠.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이 헬레니즘에는 그런 영원 불멸 불사에 네. 대한 어떤 그런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이건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진시황도 블로초를 이렇게 네. 하잖아요. 다시 말해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또 제국을 또 형성하게 되고 하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찾게 되는 게 영생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진시황도 블로초를 찾았고 알렉산더도 제가 보니까. 이 결국에는 막 페르시아까지 점령하고 또 인도까지 인도까지 넘어가고 네. 또 다시 바벨론으로 넘어와서 결국 죽기까지 네. 갑자기 병으로 죽은 거잖아요. 네. 그 제국을 이룬 목적이 뭐냐? 예. 그 여러 군데 이제 도시들을 또 세우잖아요. 근데 네. 자신의 이름을 또 남기거든요. 그렇죠.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알렉산더의 아버지 필립도 이렇게 마게도니아를 다 점령하고 또 소아시아를 점령하고 하면서 전쟁을 하면서 네. 빌립이라는 이름을 남겨요. 그래서 빌립보서가 사실은 빌립 2세의 이름을 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가. 예. 그러니까 네. 이제 이렇게 제국을 형성하고 또 막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깊숙한 어떤 그런 왕들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던 궁극적인 어떤 그런 목적. 네. 그건 뭐냐면 잘 먹고 잘 살다가 끝까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영원히 하고 싶은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영생. 이 영생에 사실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궁극적으로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네, 우리 네. 모든 사람들이. 근데 네. 이 영생에 우리가 다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런 종교 내에서도 영생이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네. 근데 사실 영생이라는 주제가 사실 생뚱맞은 주제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뻔히 다 알잖아요. 우리가 다 죽을 거라는 걸. 그렇죠. 네. 뻔히 죽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 영생이라는 주제를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거든요. 네. 막 전도할 때도 너 지금 당장 죽음을 초원과 자신 있어 이러면서 그죠?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그 영생이라는 말을 굉장히 이렇게 일상적으로 우리는 하거든요.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죠.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영생이란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건 조금 뭐 주제랑 벗어난 것일 수도 있는데 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영지주의잖아요. 냄새가 확 네. 나네요. 그래서 네.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미 헤브라이즘에서는 영생을 아예 다루지조차 않고 네. 헬레니즘 안에는 영혼이라는 개념이 있고 그것이 영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조로아스터교 네. 조로아스터교는 심판에 대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의롭게 산 사람은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뭐 이런 심판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끝날이 옵니다. 네. 그래서 페르시아 종교인 조로아스터 교회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이제 예. 잡혀갔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Day of Vengeance를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의 날. 심판의 날이라는 개념을 조로아스터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헬레나이즈가 되면서 헬라화가 되면서 이 심판의 날의 개념과 영생의 개념이 합쳐지게 되는 거예요. 헬라 영생의 개념이. 네. 예, 그것이 극명하게 이제 드러나는 그곳이 바로 로마서 2장이에요. 예. 로마서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잠깐만요. 제가 이제 그 로마서 2장 7절 To those who by persistence in doing 영어로 써있네 제가 그 인내를 통해서 영광과 명예와 또 불멸을 찾는 예,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2장 7절인데 예, 그 바로 전에 있는 6절은 각 사람에게 그가 한 일대로 주실 텐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조로아스터 교회에서 나온 그 심판설 네. 심판론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울은 이 끝날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끝날에 하나님이 심판을 할 건데 우리가 각자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네. 예. 이거는 사실은 페르시아 영향을 받은 유대주의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 이 플러스 헬레니즘의 영향을 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헬레니즘은 예. 그 영혼유의 그렇죠, 부분을 그렇죠. 예. 굉장히 클리어하게 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예. 이제 헬레니즘의 예. 영향이죠. 예. 그래서 예. 헬레니즘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인내를 가지고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생으로 준다. 네. 그 영생이라는 단어, 조의 그 아이온이라고 나와요. 조엔 네, 조엔 조조 조엔 아이온. 네. 예, 그 아이온이란 말이 그 우리 영지주의 때 했던 그 말이랑 똑같아요. 네, 네. 그 이온이죠. 이온. 네. 예, 그래서 이게 영원한 eternal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영원한 삶. 네. 이 개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근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이 영생을 우리가 살 수 있다. 영생을 살 수 있는데 영생을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이냐. 그 방법으로 영광과 명예와 불멸을 추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영광을 추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글로리라고 돼 있는 이게 뭐냐면 독사예요, 독사. 네. 독사가 영광이잖아요. 네. 예. 그 헬라어로 독사가 영광인데 이 독사라는 말은 사실은 영광이라는 그런 뜻으로 그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는. 예. 네. 그러니까 독사는 사실 굉장히 종교적인 단어입니다. 그렇죠. 어떤 하나님의 네. 영광의 현현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고 사실 이 영광을 추구한다, 명예를 추구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이는 이 명예, 영광이라는 말은 클레오스라는 말이에요. 예, 클레오스라는 말이 쓰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예, 말과 헬레니즘, 좀 달랐군요. 그렇죠. 네. 일리아드 오디세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헬레니즘 전반을 이렇게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클레오스예요. 네. 네, 클레오스가 뭐냐면 명예입니다. 네. 체면, 명예. 네, 그 다시 말해서 한 이 가문의 명예를 얘기할 때도 클레오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름을 날리는 것. 그렇죠. 네, 이름을 네, 드높이는 그렇죠, 것. 그렇죠, 그렇죠. 그거네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되게 장황하게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알렉산더가 빨리 죽었죠. 네. 하지만 그가 제국을 넓히면서 다시 말해서 이건 제국을 넓힌다는 얘기는 남을 죽여서 내가 산다는 얘기예요. 네. 예, 남을 죽임으로써 내가 산다. 나를 긍정함으로써 남을 부정한다. 나를 긍정함으로써 남을 부정한다. 계속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그럼으로써 영생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 예. 이름을 남긴 거네요. 예, 그러면서도 네. 이 도시마다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알렉산드리아 네. 이런 도시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름을 또 남김으로써 또 영생을 하려고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영생을 추구하는 두 가지 방식을 사실은 이 호머가 제시하고 있어요. 호머의 네. 호메로스가 일리아드 오디세이를 통해서 사실 영생의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개념이 사실 영생을 하는 헬레니즘의 방식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헬레니즘도 사실 저는 두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신화적인 그런 축이에요. 네. 네. 그 신화에 담겨져 있는 어떤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고 철학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이 분류를 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신화와 철학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야 됩니다. 네네. 그래서 신화는 영웅들의 이야기고 네. 철학은 사실은 대화죠. 소크라테스적인 그 밑바탕에 대화. 깔려 있는 네네네. 그런 기본 틀이죠. 생각의 틀. 그렇죠, 그러니까 영웅들의 이야기를 예. 통해서 네네네. 말하려고 하는 게 뭔가. 그렇죠. 그게 이제 네. 철학이 사실 영웅들의 이야기에 녹아있긴 하지만 그렇죠. 사실 문헌적인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예, 이 철학적인 이야기, 네. 그러니까 내러티브와 그리고 어떤 그 담론, 네. 디스코스 이 두 가지로 사실 나눠야 돼요. 네. 예, 그리게 그리스의 리터러처는 네. 그렇게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그 이 영웅들의 이야기를 네. 쓴 게 이제 호메로스잖아요. 네. 호메로스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던 호모가 얘기하려고 했던 영생의 방법 두 가지. 그 두 가지는 바로 뭐냐? 노스토스와 클레오스다라는 거예요. 클레오스와 노스토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철학자들이 이제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클레오스는 영광이고 그렇죠. 노스토스는 뭐죠? 노스토스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이 호메로스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했던 영생의 두 가지 방법은 노스토스와 클레오스인데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얘기하려고 했던 영생은 이원론에 기반을 둔 그렇죠? 예 그리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 네. 뭐 요 정도. 그러니까 플라토니즘과 예. 그 다음에 이제 버추네요. 그렇죠. 덕이죠. 추구하는. 덕. 네. 덕입니다. 덕을 추구하는 그렇죠. 삶. 네. 덕을 추구하는 삶. 이걸 이 덕을 추구하는 삶을 사실 알렉산더가 얘기합니다. 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네. 예,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제국이 형성이 됐으니까, 이제, 헬라인과, 또 이방인들의, 바바리안이라고 하죠. 헬라인과 바바리안들. 네. 이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는 굉장히 비슷해요. 로마서에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 네. 첫째는 유대인이에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예, 근데 여기서 헬라인은 또 바바리안인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실은 약간 알렉산더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복음이라는 것, 이 복음으로 나는 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텐데, 이 복음 안에서는 이 유대인과 헬라인의 구분이 없다. 근데 알렉산더가 한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룬 이 제국은 한 신을 섬긴다. 예. 그러니까 이 각 지역마다 다 신들이 있지만 네. 그 신들 위에 한 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아버지 밑에 우리는 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레이시즘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인종차별 이런 거를 다 철폐합니다. 그 연설 한 번으로. 예. 백인. 근데 예. 그 알렉산더가 얘기했던 신은 어떤 신이에요? 제우스. 제우스?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네. God the Father. 네. 예, 그래서 아버지, 모든 사람들을 보살피시는 아버지. 예, 그 아버지 밑에 우리는 다 한 형제다. 그래서 굉장히 이 그리스도교적인 말입니다. 사실 이게. 네. 예, 네. 그래서 이 제국에서는 한 가지밖에 예,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네, 네. 덕이라는 게 virtue. 네. 예, 그 덕으로 난 다스릴 거고. 그 덕, 그래서 덕이 약한 헬라인이 선한 이 이방인보다 선한 이방인보다 못하다. 예, 그래서 이 인간 개인의 가치에 그렇죠. 예. 이제 중점을 두고 예. 사람을 평가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의 사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평등주의 사상을 그렇죠. 만들어냈다. 예.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는 이제 소크라테스나 플라토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은 거죠. 알렉산더가 네.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나 알렉산더의 이 삶의 여정을 보잖아요. 네. 알렉산더가 자신의 친구와의 동성애적인 관계를 이 아킬레스와 페트로클레스의 관계에 빗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일리아드의 영웅에 자신을 빗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에도 지극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서 이렇게 배운 대로 영생을 추구한 겁니다. 그 사람도. 네. 근데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에서 얘기한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예. 클레오스와 노스토스 이 두 가지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죠. 노스토스는 뭐냐면 귀향입니다. 예, 그래서 노스탈지아라는 말 있죠. 아, 예, 예. 예, 노스탈지아는 이제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네. 예, 그죠? 그래서 노스토스는 귀향이에요. 네. 집에 돌아감으로써 자식을 낳고 함으로써 자신의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네. 예, 그걸 통해서 이렇게 자신이랑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므로써 영생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오디세우스의 방법인 거예요. 네. 예, 오디세우스가 그 방법을 채택한 거고, 네. 아킬레스는 이런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런 그런 얘기를 받잖아요. 그런 신탁을 받잖아요. 네가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하지만 엄청난 양의 클레오스를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냥 그 당시에 클레오스는 하나의 그 화폐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전쟁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명성의 크기가 이렇게 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그 클레오스를 택하고 죽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살면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트로이로 가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오래오래 살 거다. 네. 그건 노스토스인 거죠. 네. 근데 아킬레스는 클레오스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노스토스는 이제 평범한 삶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클레오스는 뭔가 모험을 해야, 그렇죠. 자기 목숨을 걸어야 이제 좀 얻을 수 있는, 그렇죠. 위험한 거네. 클레오스랑 오래 사는 거는 공존이 되지 않아요. 네. 네. 그런데 오디세우스는 그걸 공존시키려고 한 사람인 거예요. 둘 다 하려고. 그렇죠. 네. 이미 트로이 전쟁 10년 전쟁에서 이겼어요. 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키클롭스, 사이클롭스라고 하죠. 네. 키클롭스들이 사는 땅에 도착합니다. 섬에. 네. 네.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그 사람들이 먹던, 그 거인들이 먹던, 그 외눈박이 거인들이 먹던 그 음식을 먹는 치즈, 뭐 와인 이런 걸 훔쳐 먹다가 걸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오디세우스랑 대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키클롭스가. 네. 그래서 이름이 뭐냐? 노바디라고. 그렇죠. 노바디. 노바디, 노바디, 뭐 이 나는 노바디다. 네.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도망가면서 이제 오디세우스가 키클롭스의 눈을 멀게 하거든요. 네. 눈을 불로 지지고 그렇게 양 그 털 밑에서 달려가지고 빠져나오면서 배를 타고 도망가면서 자기 이름을 얘기하죠. 그렇죠. 키클롭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누가 앞으로 너의 눈을 멀게 했냐고 누가 묻거든 이타카 섬에 사는 오디세우스가 그랬다고 해라. 네. 자기 이름을 밝힌 거예요. 그게 치명적인 실수인 거예요. 네. 왜냐면 키클롭스가 그 포세이돈의 아들이에요. 네. 그래서 포세이돈한테 기도를 해 가지고 포세이돈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네, 10년 동안 못 가게 했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얘기한 거야? 아, 얘기한 걸 또 하고 있네. 자. 예. 네. 그 어쨌든 자기 이름을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노스토스 근데 결국에는 집에 가요. 네. 집에 가서 포세이돈한테 재물을 바치고 용서를 구하고 그다음에 오래오래 살다가 아들 딸 다 낳고 오래오래 살다가 죽습니다. 네. 노스토스를 선택한 거죠. 네. 이미 얘기했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제가 그 얘기까지 했나 그러면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라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네.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이게 바로 노스토스인 거죠.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이건 노스토스 가치인 거예요. 네. 내일의 열매일진데 그리고 이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건 클레오스인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순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거. 네. 순교. 그래서 순교와 22절에 육신으로 사는 이것. 이거는 탈옥이죠. 탈옥이 아니고 추록이죠. 추록. 네, 돈을 빌립보 사람들이 보낸 그 돈을 내고 나오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결국 그렇게 됐죠. 돈을 내고 나오게 됐죠. 그래서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23절 보니까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다시 말해서 선택을 이두 저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 둘이 뭐냐는 거죠. 클레오스와 노스토스 사이에 꼈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거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엄청난 영향, 예. 헬레니즘의 영향이 아주 푹 빠져 있었던. 그렇죠. 예. 예. 그 녹아 잘 보여주고. 그렇죠. 녹아 들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네. 클레오스를 선택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왜? 25절에 보니까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너희를 통해서 내가 믿음의 자녀들을 너희를 통해서 계속 낳고 양육함으로써 나의 영생을 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영생을 추구하는 방식을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죽음으로써 영광을 택함으로써 순교자로서의 이름을 남김으로써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그리스도에게 기억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예, 그게 있고 그게 클레오스를 추구하는 방법이고 노스토스는 이제 남아서 영적인 자녀들을 네. 이렇게 기름으로써 네. 예, 이렇게 영생하는 방법이죠. 이 두 가지가 그렇죠.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클레오스가 그 성경에 과연 등장하는가 이 단어가 이제 찾아봤거든요. 네. 등장을 하는데 딱 한 번 해요. 그게 어디냐면 베드로 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잘못을 행하고 매를 맞으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예. 여기서 상이 클레오스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네. 영어로는 이제 크레딧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러나 너희들이 선을 행함으로써 그것을 인내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카리스가 되느니라. 그래서 카리스는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클레오스와 카리스를 대비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쓰시는 분들이 클레오스란 단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아킬레스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이제 대안적인 그렇죠. 바로 그죠. 개념을 제시를 네. 하는 게 이제 카리스군요. 네. 그렇죠. 너무나 네. 이건 헬레니스틱한 그런 개념이고 세큘러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네. 세속적인 개념. 다시 말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게 그게 클레오스인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그 클레오스를 얻는 방법. 전쟁이나 죽는 거예요. 스파르타 저번 주 얘기했잖아요. 네. 방패에 들려서 오라고. 예, 방패를 들고 나갔으면 방패를 들고 다시 살아서 오든지 그건 노스토스죠. 네. 그런 아니면 방패 위에 얹어서 오라고. 그러니까 죽은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방패라는 이 단순한 단어 하나만으로도 노스토스와 클레오스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방패를 들고 오면 노스토스. 방패 위에서 오면 클레오스인 거죠. 네, 죽어서 네. 오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이게 사실은 세속적인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그리고 하나의 그 통화처럼 통용되는 가치예요. 네. 예. 네. 그런 가치를 사실은 이 성경 저자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클레오스를 썼을 법한 그런 부분들에서 클레오스를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 독사를 써요. 독솔로지를 네, 쓰나요? 다 독사를 네. 쓰고 네. 티메온이 티메를 써요. 티메는 뭐냐면 명예인 거죠. 네, 그래서 네. 독사와 티메를 같이 쓰면서 클레오스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본인 자신이 이제 헬레니즘에 네. 이제 서 나온 사람이지만 그렇죠. 이제 그 예수의 정신이 그렇죠. 어떻게 네. 우리 삶에서 해석이 되는지를 네. 보면서 네. 그것을 새로운 개념을 등장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새로운 단어를 쓰면서.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그렇죠. 클레오스라는 개념을 기독교화 시킨 거예요. 다시 그리고 말해서, 또 이제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저자들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커뮤니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이제 글쎄요. 후대에 쓰여진 건가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유다이즘에 네. 이제 바탕을 둔 네. 이제 어떠한 커뮤니티가 네. 예, 그런 그룹들이 네. 이 헬레니즘의 그 개념들을 재해석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들으면서 예.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는 네. 베드로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컨텍스트는 그 종들이에요. 종들은 상전들한테 상전들이 혹시 너희들을 잘못 대해도 참고 견뎌라. 그게 그리스도의 정신이다. 예. 이제 너희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반란을 일으켜서 제압을 당하면 그게 무슨 너희한테 클레오스가 되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클레오스를 추구하려는 움직임을 그렇죠. 예. 추구하는 방식으로 주인한테 대들어서 보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클레오스가 아니다. 클레오스를 추구하지 말아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 클레오스가 아니고 은혜다. 카리스다. 카리스를 추구해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지 이 클레오스라는 말을 쓰려는 것을 이렇게 그 클레오스라는 개념을 이렇게 더 이상 선전하는 걸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랬군요. 예, 그것을 네네. 권장하지 않는 거죠. 네. 너희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제 사는 걸 그만해라. 예, 이제 이 은혜를 위해서 살고. 네. 예. 그 다시 말해서 클레오스가 이 그리스인들이 영생을 추구하는 방법이었다면 네. 더 이상 우리는 그 클레오스를 영생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고 예, 클레오스 말고 독사 하나님의 영광. 또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예. 이런 것을 추구하면서 살자. 추구하면 우리에게 영생 있다. 예, 라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헬레니즘 색채가 너무나 많이 묻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러네요. 이걸, 예,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오늘 또 네.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네. 공부가 부족해가지고. 아니요. 저는 예. 충분히 공부가 된 것 같고. 아, 그래요? 아, 제가 수메르 제국에 빠져 있다 보니까. 네. 헬레니즘을 더 해야 되는데. 네. 네. 수메르 제국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럼 뭐, 다음 주에 수메르 네. 이야기를 좀 더 가져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오늘 이제 헬레니즘에 이어서, 네. 예, 더 이제 말씀하셔도 좋을 어쨌든 것 같아요. 지금 영생이라는 개념이. 네. 너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궁극적으로는 사실 관심이 있어요. 네. 이게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영생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언젠간 나 죽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 예,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게 힘들거든요. 네. 잊혀짐을 받아들이고, 그렇죠. 사라짐을 네. 받아들이고, 존재하는 것을 멈추는 것. 경험하기를 그냥 멈추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이 가치에 대해서 계속 논하고 싶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영생을 준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믿는 거죠. 네. 네.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네.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저는 그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 기억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클레오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이건 클레오스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는 거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세상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고 죽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예. 근데 만약에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줬다라고 그 사람들이 믿고 죽는다면, 그래도 한이 없이 죽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예. 저는 네. 그게 영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한이 없이 죽는 거.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존재하고 존재하는 것을 그치는 거. 네. 네. 예. 편안하게 곡기를 끊는 거. 예. 왜냐면 이제 한이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 줬기 때문에. 예. 누군가의 기억에 나는 영원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이라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네. 그게 이제 사실 영지주의적인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런 영생의 개념이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굉장히 좋네요. 네. 그 과정신학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네. 모든 존재들은 네. 예, 꼭 생명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기체라고 말하는 그 생명을 가진 존재뿐만 아니라 네.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네. 예. 그런 의미로 보자면, 하나님 안에 기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과 공존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자면은, 그 믿음을 가지고 네. 살아가는 게 굉장히 큰, 네. 힘이 되는 것이고, 네. 예. 또 다시 말하자면,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나의 생각을 따라서 예, 그 내가 추구하는 바를 따라서 사는 게 만족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네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알렉산더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인도까지 갔냐는 거죠. 그 영생에 대한 집착. 그렇죠. 너무 무리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인도였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그냥 대충 마케도니아 왕으로 네. 노스토스를 추구하면서 편안하게 좀 살다가 갔으면 네. 그러나 그러면 헬레니즘의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조금 더 미래까지 보자면 네. 그리스도교의 전파도 그렇죠. 그렇게 빠르지 않았겠죠. 그렇죠. 네. 네. 어떤 세계 종교의 등장은 어려웠을 거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리고 네. 페르시아의 이 조로아스터교도 사실 훌륭한 종교이긴 했지만 여전히 이 왕권 중심 그리고 또 이 봉건적인 그런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도구로 사실 쓰이는 거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페르시아는 관대한 나라잖아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조공만 바치면 니들이 믿는 거 아무거나 다 믿게 해줄게. 그렇죠. 예, 유대주의도 그런 식으로 허용을 해준 거고. 네. 네. 다시 말해서 이 헬레니즘 알렉산더의 헬레니즘은 뭐냐면 이 종교를 통합하는 데 있었어요. 네. 예, 서양과 이 동양을 이 통합을 하는 거죠. 네. 하나의 종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의 신 밑에다가 지역 신들을 다 두는 거예요. 네. 이걸 히노티즘이라고 하거든요. 네. 히노티즘.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신들을 다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네. 유대교도 히노티즘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야훼가 나 이외 다른 신은 실은 섬기지 마라. 없다라고 네.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섬기지 마라고 얘기한 거지. 네. 네, 다른 신들을 인정을 하되 야훼 나만 섬겨라 이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알렉산더는 다른 신들을 이제 섬기도록 하지만 제일 위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예. 히노티즘. 네. 단일 신론이라고 하죠. 유일 신론이 아니고 단일. 예.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헬레니즘 이야기를 좀 해봤네요. 네.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연구해서 네. 보겠습니다. 예. 또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실지 기대가 많이 되고요. 네. 알면 네.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 재밌는데 네. 들으시는 분들은 재미있을지 저는 확신 없고. 뭐. 청취자들 화이팅. 일단 견뎌내시길 예. 바랍니다. 제가 재미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예.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예. 네. 음악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많이 덥다 그러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누진세 좀 인하해 주시지. 우리 안 한다면서요? 우리 여왕님. 네. 네. 조금 한대요. 조금 한 시간 더 틀을 수 있게 에어컨. 8,000원 절약. 네.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안 되는 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독점 네. 하게 하고 네. 가격도 거기서 정하고 그러니까. 누진세율도 거기서 정하고 말이 안 됩니다. 네. 뜯어 고쳐야죠. 네. 도서관, 은행 다니시면서 시원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